그대에게 바치려는 이한 노래를 들으소서. 그대를 위한 노래 정답게 나의 가슴 불타올라 나의 순정을 받아주소서. 그리운 님 떠나가면 나만 홀로 외로움을 호의하리. 언제 다시 만나려나. 그리운 님 나의 순정을 잊지 마소서. 그리운 님 나의 가슴 불타올라 나의 순정을 받아주소서. 그리운 님 떠나가면 나만 홀로 외로움을 호의하리. 언제 다시 만나려나. 그리운 네 나의 순정을 잊지 마소서. 그리운 네